그대라는 사람에 관해 어떻게 해야 그대에 다다를 수 있는지 험한 파도에 두고 몰라요. 나 어떻게 해야 그대 다다를 수 있는지 험한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나도 내 맘을 설명할 수 없어요. 그대는 아나요? 내 고독의 의미를 나 그대 몰라요. 나